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오늘도 계속 로마서를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로마서 3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우리 90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봤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이제 3장에서부터 새로운 주제가 딱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2장에서부터 계속 되는 것이 이제 3장 8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도 지난주에 살펴봤던 2장의 마지막 부분과 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시작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일단 접속사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만일 할례도 유대인이라는 특권도 필요 없다면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은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넘치던 백성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인으로서 뭐가 더 나은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은 곧 유대인들에게 어떤 특권이 있느냐 하는 말과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유대인의 중요한 특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그 나음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나음이다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범사에 많으니 유대인의 나음이 범사에 많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에. 그러나 그 중에서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로서 택함받고 또한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됨을 먼저 인정받았다는 그러한 사실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과 연관되는 것은 또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나 오늘날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맡았다는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축복 중에서도 정말 귀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구나 여기면서 결코 잊지 않고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한마디로 맡았으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이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아야 될 것은 과연 유대인들이 충성하는 자리에 나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는데 불구하고 사명 가진 자로서 충성하는 자로서 나가느냐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 정말 심각하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표면적 유대인이지만 그 말씀에 충성해야지 진정한 유대인, 즉 이면적 유대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그 사실 자체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랑과 축복을 간직할 의무가 맡은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유대인의 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3절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특권이고 또한 먼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 역시 특권이고 또한 축복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은 믿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할 수 없음을 또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 미쁘심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는 사역을 이루셨다고 하십니다. 먼저 맡은 자들의 불충성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그르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사실을 바울은 힘주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은 맡았으면 충성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맡았으면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실패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맡았으면 충성으로 나가고 맡았으면 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언제나 삼가서 주의 일을 맡은 후 믿어서 충성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참되심에 의존하면서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특권과 유익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표면적 유대인임을 자랑하다가 결국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참되심과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유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을 깨우기 위해 주셨던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듣고 잘 새기고 잘 깨달아서 경성하는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어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복음을 받아 믿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먼저 맡은 자들의 사명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되이 감당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서 또 기쁨을 늘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만 받고 특권만 누리는 이들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특권을 받은 자로서의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